너만큼 나도 많이 무서워. When you see me, when you touch me, 우주가 우리 위해 움직였어. 조금의 여긴 남조차 없었어.